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로할 흉계를 꾸민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서 연합성명. 역사의 그 어떤 돌풍 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질풍노도치며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기상에 혼비백산한 적들의 단말마적 발악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미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 것들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 밑에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된 데 이어 천하학귀 박근혜 년이 집권기간 괴뢰 국정원 것들과 작당하여 북지도부 제거작전을 추진한 사실이 또 공개되어 우리 군대원인의 서리빨 같은 분노심을 무섭게 폭발시키고 있다. 알려진 데 의하면 박근혜 년은 2015년 말부터 북 최고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으며 괴뢰 국정원이 주도하여 작성한 이와 관련한 비밀작전 계획에는 감히 암살 음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박근혜는 북의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보고서는 묵살해버리고 북의 상황이 불안정하여 정권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괴뢰 국정원 보고서에 대해서만 반색을 하면서 북 지도부 교체를 목표로 한 국정원의 비밀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직접 수표하였다고 한다. 전하의 극악무도한 악당들은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력 충돌 사태로 번져질 수 있으므로 제놈들이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차나 열차 등에 의한 사고로 가장하는 방법까지 예견하였지만 우리의 경계가 너무나 엄격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박근혜 년의 탄핵 파면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밀작전 계획은 자동 폐기되었다고 한다. 드러난 사실은 그 무엇으로서도 결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판단한 적들이 감히 북 지도부 교체에 허황한 기대를 걸고 그 실행을 위해 온갖 비열하고 잔악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서는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암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감행하는 극히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천인공로할 흉계를 꾸미고 추진한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자들인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내외에 선포한다. 우리의 최고 수뇌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운명의 전부이다. 우리 최고 수뇌부의 도전에 나서고 감히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 끝에라도 따라가고 천결 땅속을 파헤쳐서라도 기어코 찾아내어 더러운 몸뚱아리를 무자비하게 갈당쳐 버려야 한다는 것이 혁명의 수뇌부 결사홍위를 생명으로 간주하는 우리 군대원민의 단호한 징벌로이지이다. 공화국 형법에는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화국법의 형사소추 대상들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 수령보위를 최고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는 우리 군대원민의 무자비한 징벌로이지와 공화국 형법에 따라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를 해칠 특대형 국가 테러 흉계를 꾸미고 그것을 추진한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최고의 극형의 초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다. 박근혜와 리병호 일당은 물론 괴뢰 국정원 놈들도 지금 이 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 2. 남조선 당국은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 행위를 감행한 박근혜 역도와 전 괴뢰 국정원 원장 리병호 일당을 국제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화국에 넘겨야 한다. 1994년 유엔 총회 결의 국제 테러 근절 조치에 관한 선언에는 국제 테러 범죄자가 자기 나라 영역 안에 있는 경우 그를 체포하여 본국의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 인도하여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또한 유엔 국경횡단조직 범죄반대협약 제16조 범죄자 인도 4항에는 범인 인도 조약의 체결을 인도의 조건부로 삼는 당사국이 범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인 인도 요청을 받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인도를 위한 법률적 기초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제되어 있다. 지난 5월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공개된 바와 같이 박근혜 역도와 리병호 일당은 테러의 왕초인 미국의 부추김과 조정 밑에 지금까지 감행하여 온 짓돌리는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만으로도 열백번 냉제 처참을 당해 마땅할 천하의 악마들이다.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특대형 국가 테러 기도는 괴뢰 국정원이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극히 엄중하고 비열한 조직적 범죄로서 그 직접적 조직자인 박근혜 역도와 리병호 일당은 응당 우리 공화국 형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특급 범죄자들이다. 남조선 당국은 극악한 특대형 국제 테러 범죄 조직자들인 박근혜 역도와 리병호 일당을 국제협약과 법규에 따라 우리 공화국으로 지체 없이 넘겨야 한다. 만일 우리의 최고 졸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것이 차후 북남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즉결 처형한다는 것을 선고한다.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은 우리와 미국 사이는 사실상 전쟁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며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교전 쌍방에 대한 모든 적대와 도발 행위들에는 철저히 전시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적대 행위들도 전시법에 따라 처리된다. 사실상 교전 상태에 있는 상대 측 지도부에 대한 테러 행위는 군사적 도발의 극치이며 전쟁 발발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몰아올 수 있는 특대형 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 테러 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철저히 추적하여 전시법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즉결 처형할 것이라는 데 대해 공식 선고한다. 그런 범죄가 우리 공화국 경내에서 감행되든 경외에서 감행되든 관계없이 우리식의 무자비한 징벌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즉시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형이 집행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최고 존엄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은 이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해 나오는 경우 그 대가를 그 무엇으로서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 방법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에 나서는 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6월 28일 평양.